그녀가 다가온다 호흡이 가빠진다 나도 모르게 두근댄 맘에 놀라 yeah. 너만 빼고 알고 있잖아 내가 쳐다보는지 그런데 말없이 태연하게 웃고만 있니 지구 화장처럼 맴도는 것 같아 네 주위를 공전해 더 커져가는 맘을 거부할 수 없어 내게 끌려간다 어지러워 Oh my god 이건 뭐랄까 넌 사막의 신기루 같아 떴다 감았다 해봤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 hey. 너만 보면 놀라잖아 내 심장이 두근 튀기는 것 같지만 난 널 원하잖아 너도 내가 맘에 든다면 내게 Love me right yeah. 시간이 많지 않아 Do we going high 널 보고 있으면 내 맘도 평온해져 babe No way no way 숨 막히게 네 앞에 서면 굳는지 모르겠어 yeah. 술을 마신다면 이런 기분일까 온 세상이 빙도네 나 흔들리는 몸을 가릴 수가 없어 너 맞을 것 같아 어지러워 Oh my god 이건 뭐랄까 넌 사막의 신기루 같아 떴다 감았다 해봤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 hey. 내 앞에서만 삐뚤빼뚤삐뚤 내 머릿속이 빙글빙글빙글 Oh my god 허는 것 같아 취한 것도 아닌데 삐뚤빼뚤 hey. Oh my shine 내 맘이야 남미 같은 건 찾아 필요 없잖아 It's been a long day 널 기다리는 건 길고 지루해 다 들어가는 마음에 담비를 내려줄래 oh.